애국의 마음 손길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노래 세상의 부름 없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 제작사 김휴욱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50 1961년에 창작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인가 세상에 부름 없소라 이 노래는 시대정신을 훌륭하게 반영한 명곡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부름 없소라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에 부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뜨겁게 안겨게 합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 스님을 인민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 당의 품 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족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가 생동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굳게 단결되어 끝없이 융성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누구나 뜨겁게 체험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은 시종일관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소정으로 충만된 손율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깁니다. 도대조의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일부분 흉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율은 순차적인 상승 진행과 하강 진행들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고 있으며 손율 전개의 반복 수법을 적용하여 통속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손율 형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이야기하는 어조로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친근한 정서로 흐르는 손율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을 깊은 소정과 뜨거운 낭만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는 것을 알려 가사의 사상을 더욱 인상 깊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손율은 맑고 아름다우면서도 유순한 정서, 다정하고 친근하면서도 확신적인 정서라여 더욱 인상 깊으며 작품의 사상을 감동 깊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부름 없소라 이 노래는 서박하면서도 통속적인 음악 형상 속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격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과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즐겁다 선풍군 소리 울려 다음 순서로 노래 그 품이 제일 좋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영 작곡인 가요 그 품이 제일 좋아는 주체 100이 201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 그 품이 제일 좋아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이민위촌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안으시고 따뜻한 사랑과 정으로 온 나라 있는 모두를 넓은 한 품에 안아주시는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에 대한 우리민들의 열렬한 매혹과 다음없는 흠모의 감정을 진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하늘같이 높고 바다같이 넓은 인덕의 세계를 가슴 뜨겁게 노래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있는 곳이라면 외진섬 초소나 산골의 마을도 정든집 뜨락처럼 찾아주시는 경야는 온수님의 인민 사랑의 화폭을 감명 깊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의 4분의 4박자에 기초하고 있는 가요의 손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일은 서조식에 기초하고 있지만 밝고 환희적이면서도 힘있고 졸졸한 정서 속에서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안고 세차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노래 그 품이 제일 좋아하는 경려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품은 정녕 우리 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안겨 살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 것을 격조 높이 시사해주면서 부강할 내 조국의 하늘가로 메아리추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총이 흐르고 사랑이 뜨겁게 넘치는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